밝히듯 언약하듯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타주는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194계단에 즐거웠던 그 시절을 그 어디로 가버렸나 차리끌어 나는 간다 꽃피던 용두산 용두산에